제24과 소개. Lección 24. Presentaciones. 제 친구 브라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친구 브라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Le presento a mi amigo Brown. 브라운 씨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브라운 씨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El señor Brown viene de Inglaterra.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Me alegro de conocerle. Mi nombre es Hong Kil-dong. 홍길동 씨는 대학 교수입니다. 홍길동 씨는 대학 교수입니다. El señor Hong Kil-dong es profesor universitario. 브라운 씨,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브라운 씨,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Señor Brown, ¿cuándo vino a Corea? 한 달 전에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왔습니다. Vine hace un mes. 한국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국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Con qué motivo vino a Corea? 한국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Vine para aprender el idioma coreano.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Viene usted solo?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No, vengo con mi familia. 네, 혼자 왔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다. Sí, vengo solo. 한국어를 참 잘하십니다. 한국어를 참 잘하십니다. Habla bien el corean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racias. 그러나 아직 조금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밖에 못합니다. Pero todavía hablo muy poco. Hasta aquí la lección 24. Estudie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소개. Presentación. 친구. Amigo. 영국. Inglaterra. 반갑다. Alegrarse. 대학 교수. Profesor universitario. 한국어. El coreano. 배우다. Aprender. 혼자. Solo. 아직. Todavía.